국제사회계가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결정한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적 회담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소호전은 공동성명에서 미국 평화를 위한 노병 조직은 성명에서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에서 사드 체계의 남조선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는 것으로 세계 재패를 꿈꾸는 미국의 흉악한 야망의 발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과국과의 연대성 그룹과 책임자, 아프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소기장을 비롯한 세계 평화의요 인민들과 국제사회계는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